언젠가 너로 만나 한참을 울게 되게 지난 그 골목길에 서 있었어 falling back to me I feel you back to me 두려운 걸 벌써 슬픈 걸 너무 닮아 보인 그림자 24 hours in the top 24 hours of your thoughts This is it don't wake me up 꿈이 막히기 싫은 내 fantasy It's a fantasy It's a fantasy You're my fantasy Let's repeat it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Fantasy, fantasy We went around jungle like cloud nine How did my kids side by side 이런 변화에 나도 놀라 존재 자체로 somebody new 너와 함께 만났지 머리 없어 변한 I do 굳이 대단한 말 대신 무작위한테만 있어도 어둠을 깨서 yeah.